말 없이 서서 안개서린 그날 밤 재회를 약속하며 떠나는 사람 두 손을 흔들며 떠나는 사람 내 진정 보내고 싶지 않건만 여울적할 그리움 가슴에 안고 무심한 열차는 연기만 가물가물 아 언제 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이슬비 내리던 밤 단둘이 서서 추억만을 가슴에 말없이 새기면서 떠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사람 내 진정 보내고 싶지 않건만 흐르는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 가버린 철길엔 한숨만 내리는데 아 언제 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